는 나쁜 남자야. 너도 알잖아, 알고 있잖아. 눈물은 보이지만 그냥 돌아서 떠나가버려. 정말 사랑하잖아. 아니야, 나만 사랑한단 말했잖아. 이별이 너무 슬퍼. 조금만 더 참아내면 돼. 널 위해 떠나는 거야. 바보처럼 왜 몰라. 난 너무 운이 없어서 내 곁에 있으면 불행해져. 아름다운 내 사랑 처음으로 많이 사랑했어. 너 하나만 약속해줘. 내가 없어도 울지 않을 거라고. 하고 싶지만 할 수가 없어. 내게 너무 귀해서 가질 수조차 없는 너라서. 아프고 아픈 일은 가슴이 한순간도 잊지 못한 것처럼. 너무나 보고 싶어. 나 역시 널 보고 싶지만 널 위해 떠나는 거야. 바보처럼 왜 몰라. 난 너무 운이 없어서 내 곁에 있으면 불행해져. 아름다운 내 사랑 처음으로 많이 사랑했어. 너 하나만 약속해줘. 내가 없어도 울지 않을 거라고. 다시 돌아